Pops 뉴스. 2023년도 제2기 산학협동재단 디딤돌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20명 내외입니다. 선발 시 학업 보조비로 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G화학에서 제3회 석유화학 올림피아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화학공학 관련 전공 3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선발된 팀은 1인당 장학금 500만 원과 LG화학 인턴십 채용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LG화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2023년도 제16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7월 3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사전 등록은 행사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UN과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지난 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본격적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미사일 공격의 정확도가 높아져 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정확하게 쏘아올리기 위해 정찰 위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술을 고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데이비드 슈말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경계 감시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장 초반 4%대 상승세를 보이다 계약 분쟁 소식에 8%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앞서 백현 시우민 채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SM 전속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M에 7차례나 정산 자료 및 정산 근거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SM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제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으로 실적 견인을 전망했던 만큼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적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6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